너와 나 둘이 정신없이 가는 곳, 정처 없이 가는 곳, 정해지지 않은 곳, 거기서 우리 서로를 재워주고 서로를 깨워주고 서로를 채워주고. Excuse me 잠시만 아직까진 우린 남하지만 도망간 중독성을 자랑하는 장난감. 지금 이 느낌 적인 느낌 이 통하는 느낌 녹아버린 아이스크림. 지금의 우리에게는 꿈이야. 너와 나 둘이서 추는 춤이야. 기분은 미친 듯이 예술이야. 우에오 우에오 우에오.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야. 죽어도 상관없는 지금이야. 심장은 터질 듯이 예술이야. 우에오 우에오 우에오. 예술이야 예술이야 예술이야. 이런 날이 올 줄이야. 예술이야 예술이야. 우에오 우에오 우에오. 너와 나 둘이 밤새 잔을 부딪혀 밤새 뺨을 부비며 밤새도록 둘이서 풀린다. 어리도 따라 풀린다. 끌린다. 너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린다. 지금 이 춤에 너의 가빠진 숨에 수줍음에 you know what I mean. 지금의 우리에게는 꿈이야. 너와 나 둘이서 추는 춤이야. 기분은 미친 듯이 예술이야. 우에오 우에오 우에오. 하늘을 내 즐기고 같은 것을 느끼고 웃다가 흐느끼고. 아가씨 만나기 전에 난 건달, 미녀 만나기 전에 야수였던 날 바꿔버렸어. 내가 찾던 사람 너였어. 예술이었어. 지금이 there we go.